경의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영원히 이 땅 위에서 세상의 부름없어라의 노래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여야 합니다. 음악과 기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사회주의 대가정의 영원한 주제가 노래가 울립니다. 인민의 아름다운 리상과 꿈이 찬란한 현실로 꽃피어나고 있는 우리 공화국에 행복의 노래가 끝없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하늘은 푸르고 내 마음 즐겁다. 전풍금 소리 하늘은 푸르고 내 마음 즐겁다. 선풍금 소리 울려라. 사람들 화목하게 사는 내 조국 한없이 좋네. 우리의 아버지 김일성 원수 부르는 사람, 듣는 사람 모두의 가슴을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기고 사는 위대한 조선노동당에 대한 요라 같은 신뢰심과 어머니 당을 따라 끝까지 가고 갈 정정의 일편단심으로 충만되게 하는 노래 세상에 부름없어라. 노래를 부르며 우리 생각합니다. 피어린 하늘의 혈전만리를 해치시며 해방의 새봄을 불러오시고 천대받고 억압받던 우리 인민을 나라의 주인, 공장의 주인, 땅의 주인으로 내세워주시어 이 땅 위에 인민의 새 세상, 사회주의 낙원을 세워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 이 나라의 새벽문을 제일 먼저 여시고 인민을 찾아 곧고 걸으시며 우리 수령님께서 베푸신 전설 같은 사랑의 이야기 그 얼마였습니까? 오늘도 어려웁니다. 완공된 만경대 학생 선현궁전을 찾으시었던 그날 만시름을 잊으신 듯 노래 세상에 부름없어라의 가사를 구절구절 외워보시며 정말 우리나라 어린이들은 세상에 부름없이 자라나고 있다고 그리도 기뻐하시던 우리 수령님의 태양의 그 미소가 어버이 수령님의 크나큰 은정 속에 인민의 생활은 세상에 부름없어라의 노래 그대로 한없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오랫동안 해외에서 살다가 조국에 와서 노래 세상에 부름없어라를 처음 들은 한 애국인사의 고백 우리의 심장을 울립니다. 이 사람은 동서양 여러 나라 사람들을 대해오면서도 아직까지 자기 나라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든가 자기들의 생활에서 부러운 것이 없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나 우리 공화국에서만은 남녀노소를 가림 없이 모두가 우리나라가 제일 살기 좋다. 우리는 수령님의 품속에서 세상에 부름없이 산다는 말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들은 주성님께서 마련해 주신 민중복지의 세상, 우리 조상들이 꿈꾸어오던 지상천국, 무릉도원과 같은 리상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진정 위대한 수령님은 눈물의 아리랑만을 부르던 우리 인민에게 행복의 노래, 세상의 부름없어라를 주신 인민의 태양이시었습니다. 가슴 뜨겁게 오려옵니다. 세상에 부름 없어라는 유명한 노래라고, 이런 노래는 세상에 우리밖에 없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이 노래가 온 나라에 계속 힘있게 울려 퍼지도록 해주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장군님의 모습이, 우리 인민은 이 노래를 행복한 나날에만 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국주의 때무리가 인민의 행복을 빼앗으려고 미친 듯이 달려들었지만 인민을 위해 우리 수령님 마련해주신 사회주의 시책은 그 누구에게라 없이 속속들이 가닿았고, 온 나라에는 아이들의 그리는 소리, 세상의 부름없어라의 노래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 나라 대가정의 지붕 위에 행복의 푸른 하늘을 얹어주시려,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더 큰 행복을 안겨주시려, 세월의 언덕 넘어 야전차를 달리시며 쪽잠과 죄기밥으로 불같이 헌신하신 위대한 장군님. 진정 어버이 수령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고 온 나라 인민이 심장으로 부른 행복의 노래를 영원히 올려주시려, 우리 장군님께서 앞장에서 헤쳐가신 멀고 험한 선군장정의 길에서 그 이의 천만 고생으로 더욱 우렁차게 울려 퍼진 노래, 세상에 부름없소라. 그래서 이 노래 부르는 인민의 마음 그토록 눈물 속에 젖는 것입니다. 이 땅에 세상에 부름없어라의 노래소리가 처음으로 울려 퍼진 때로부터 어느덧 반세기가 넘었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들의 품속에서 세상에 부름없는 행복만을 두려운 우리 민의 희망차고 낭만에 넘친 모습을 소리 높이 구가한 노래, 세상에 부름없어라는 세월이 흐르고 세기가 바뀐 오늘에도 더 높이 울려 퍼지며 주체조선의 찬란한 미래를 한껏 축복해주고 있습니다. 태양의 모습으로 인민에게 오시어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랑을 그대로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 그렇습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뜻을 정의 받으러 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어 이 땅에는 인민 사랑의 사랑찬 역사가 영원히 흐를 것이며, 우리 인민이 한식설로 된 사회주의 대가정의 영원한 주제가 세상에 부름없소라의 노래소리는 하늘 땅 가득히 울려갈 것입니다.